성경 구절은 아닌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겠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구약 역사 가운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역사 약 400년의 기간입니다. 400년.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기간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은 성경이 없는 시간,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시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 이 400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그리고 그것을 암흑기라고도 하죠. 암흑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침묵의 중간기 400년을 마감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그 시대마다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이 나온다. 그럼 이 중간기, 암흑기, 구약이 끝났어. 신약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예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인데 요한은 지난주 살펴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인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 어디 있는가 하면 말라기 4장 5절. 거기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어. 말라기 때는 이미 엘리야는 이미 그 이전 사람. 그런데 그 이전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시 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는 이미 그 이전 북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한참 이전의 사람인데 앞으로 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엘리야가 누구냐? 앞으로 보내질 엘리야가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 같은 성격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대표적인 그 선지자죠. 특이하게 엘리야는 하는 기적이적 표적을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특이하게도 자기 이름의 성경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그의 제자 엘리사와 더불어서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예언을 해놨느냐? 엘리야 시대 때에 상황하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시대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비슷하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한국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쓰시는 엘리야와 비슷한 한 인물을 또 올 것이다. 그가 와서 400년의 중간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군지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례요한, 지금 세례요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독특했어요. 그 사역이.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요. 아합왕. 이 하나님의 역사를 셀베이션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오브 셀베이션, 구속 역사. 그리고 일반 역사.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구약 신약이 왜 이게 우리가 성경이 팩트, 사실, 더 나아가서 진리인 것은 여러분 사실의 100%가 진리예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보도나 방송이나 뉴스를 봤죠. 이쪽은 사실인데 이쪽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다고는 여러분 반대예요. 아니라고. 그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이 100% 사실, 순수한 사실이 됐을 때 검증되고 했을 때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역사가 두 가지 역사, 구속 역사, 성경은 이 사실이 100% 맞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이 성경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반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해요. 같이 간다. 불경이나 코란이나 그건 일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깊이 내면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가서 축적시킨 진리지, 사실이지, 교훈이지, 교훈. 하나의 철학이지, 하나의 법론이고 강론이지, 진리는 아니다. 진리. 100%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그 당시 누가 왕이었느냐, 세상의 일반적인 정치는 어떤 거였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큼 이렇게 사실은 역사에 기반한 진리가 없어요. 알수록 몰라요. 역사만 그럴 줄 알아요? 성경처럼 과학적인 책이 없어요. 모든 과학, 물리학이 성경에서 나와요. 과학과 물리학의 발전은 뭐냐? 성경의 진리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물리학자예요. 제대로 된 의학자예요. 제대로 된 과학자예요. 역사도 맞아요. 자, 어쨌든 이 엘리야가 아합왕 시대였다. 아합왕은 아합 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로 시작했다가 나라가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죠. 그리고 북쪽 남쪽이 갈라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야. 남쪽은 유다예요. 유다. 북쪽은 여러분 북쪽은 이스라엘로 돼 있지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의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조금 더 있다가 망했어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건 바벨론에 망하고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북쪽 이스라엘 때의 분열 왕국 때의 7대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 때에 활약했다. 아합 때에 사역을 했다. 누가? 엘리야가. 그러면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인데 오므리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 아합의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합니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악을 행한 왕이다. 그런데 아주 악도 많이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 후세 사가들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아합의 왕은 참 많이 악한 왕. 악한 왕 아버지 뭐 또 유전자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하겠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악한 아버지면 악해요. 자녀들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나도 모르게 다 여러분 왜 습관과 버릇 이런 것들 버리기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습득되어진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조상 거기서도 내려오는 하루 아침에 바뀌었네. 절대 예수님 5년 10년 20년 믿었다고 바뀌었다 변화됐다 다시 돌아와.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어. 반드시 있어. 자, 아버지가 악해. 와, 아들 어쩔 수 없잖아. 이걸 고치려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진 약행을 버릴 만한 어떤 동기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시도도 안 해봤고 그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땀과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힘도 필요한 것인데 안 돼. 자, 이 아들은 어떤 식이냐? 그 아들이 나왔어요. 왕상 16장 30절로 33절에 뭐라고 했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완전히 뭐 끝장이 끝장. 누가? 아, 더 뭐 성경의 사가가 역사 성경 기자가 뭐 요만큼이라도 뭔가 집어넣을 게 하나도 없어. 없어. 뭐. 이때까지 모든 왕들의 악행을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니 하나님을 노엽게 뭐 그런 일들 중에 또 부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방의 왕 시돈이죠 시돈 두로 시돈 이름도 왕이 엣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우상.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수도라 그랬죠. 거기. 거기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만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 바알만 갖고 왔냐? 또 하나 또 수입해 왔어. 아세라까지. 바알과 아세라. 완벽한 우상의 조합. 이 하나님께서 노하실만 하죠. 왕으로 만들어놨다. 세상의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우상에게 말아먹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악녀 아닙니까? 악녀. 바알의 전도사예요. 바알 전도사. 아세라 전도사예요. 이세벨이. 우상만 섬기고 살다가 이스라엘로 시집온 거예요. 시집 오면서 그냥 와요? 다 갖고 온 거죠. 그 우상을 다 가져왔어. 다 가져와가지고만 이사를 퍼뜨린 거예요. 아부터 그냥 우상이 넘어졌어. 왕하고 왕비가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백성들이 참 순진하다 그럴까 뭐랄까. 얘나 지금 어떤 의도에서 끌고 가자면 끌고 갈까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더하고 이런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토록 안 가면 그냥 이거 아니에요? 왕과 왕비가 주도하는 이와 같은 정책에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아니면 순교를 당해야 되고 뭐 어떤 박해를 받아야 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런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야. 그 엘리야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 시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리고 은사를 그리고 능력을 더 주셔야 되지. 그래서 엘리야는 참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드릴 때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요. 믿어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나를 던져야 되고 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많았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의해 가지고 전부 추종당하고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몇 명? 400명 450명 합해서 몇 명? 850명 알죠? 갈멜산 전상 정상에서 영적 전쟁 능력 전쟁 있었잖아요. 니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한번 대결해 보자. 백성들에게요 선포를 했어요. 이 엘리야가 대담하죠. 뭐라고 했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나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 그 시퍼런 서슬퍼런 시기예요. 그때 백성 앞에 백성을 선전포고한 거죠. 이들이 믿는 너희 지금 따라가려고는 바알과 아세라가 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네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는 백성들이 할 말이 하나를 선택하라 선택해 바알이냐 하나님 대상이냐 하나님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 선택하라. 엘리야가요 어떤 사역이냐 멀리 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 그 제사장 그런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예요. 우상 숭배로 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 쉽지는 않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적인 환경 안 돼.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요 그렇게 강했던 사역들이 너무 강하다고 나중에 이겼잖아요. 나중에 850대 1로 해가지고 얘네들의 재단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지만 엘리야가 쌓은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도랑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역사가 기적이 막 이래요. 850대 1로 이겼어요. 이 세상을 전부 다 끝냅니다. 진멸하고 도륙. 고생도 많이 했어요. 지금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금 들은 거예요. 고생 엄청 했어요. 이세벨이 이제 그때 정신바짝들을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가. 하나님 끝까지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자,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로 다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데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엘리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말은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세벨 그때와 세례 요한 시대의 로마와 로마의 가이사와 유대의 헤롯 똑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 아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공고하고 이거는 말씀보다 이제 상황 현실 세상이 더 어떻게 그쪽 더 관심이 있고 빠져버렸어. 영적인 면에서 갔다. 세례 요한 시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가 있을 때 한 인물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올 때는요 제사장 집의 아들로 왔어요. 아버지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아들로 태어날 때까지 그 사가랴 제사장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주 사가랴가 노인이 될 때까지 부자였어.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편적인 이와 같은 그 사람 보내실 때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냥은 안 보내신다. 그냥 안 보내. 여러분의 아들 중에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낳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자녀를 낳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키울 때 남다른 뭔가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해요. 모두가 자식이 없어서도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그랬고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쑥쑥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을까? 기도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자녀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반드시. 그리고 그 기도가 길고 깊었다. 그만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세요. 아니 그 자녀를 쓰기 위해서 기도가 길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 사가랴 집안에 사가랴 제사장이 나이가 많도록 노인이 되도록 애가 없어. 자,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세상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 버리거든. 정말 말 함부로 해, 말 함부로. 말이 너무 쉽게 해.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람들? 수군댔지. 아니 저 제사장 집에 왜 아들이 없어? 다 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 인천의 큰 교회, 인천의 큰 교회 목사님이 결혼한 이후에 자식이 하나도 없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요 이상한 눈초리를 자꾸 쳐다봐. 목사님 집에 왜 애들이 저렇게 없어? 1년, 2년, 3년 사는 게 괜찮은데 1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 애들이 애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뭐 그 얼마 또 부담이 돼 그게. 문제가 있어도 저 집은 무슨 문제가 단단히 있나?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나? 아예 그 전도가 안 돼요. 아이가 없는 사람들 가정은 교회 근처도 안 와요. 자기도 아이를 못 낳는데 남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죠. 하나님,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100살에 주셨는데 기도했어요. 그래도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녀를. 사가랴가 노인이 돼서 그래도 자녀가 없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야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뭐가 강구함이 어떻게 됐다고? 네 아내 엘리사벳 네게 아들 낳아주니 그 이름 요한이라. 너의 뭐가 들렸다고요? 그 노인이 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포기만 하지 말아요. 20년, 30년이 지나도 노인이 됐는데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내용이 들린지라.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나이하고 이 사가랴하고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있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가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믿음이 있길래 30년 지나도록 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30년 지나면 노인 내가 뭘 하겠어 뭘.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왔어요. 이름 중요해요. 이름. 이름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제 이름 잘 지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 물어봐요 나중에. 엘리야 시대 때에 그렇게 힘들었어. 까먹기에 지금 여기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은 더 어려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요, 유대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왔어요. 헬라 시대 때는 완전히 그냥 그 이 유대교 소위 말하면 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는 조금 인정을 해줘. 그냥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 절대로 그것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안 해줘. 로마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인정해줘. 그러니까 삶 자체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헬 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헬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페로 시대에 로마의 그 악랄한 식민 정책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런데 이들이 할 일이 뭐냐? 그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을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증거의 사인이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에서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징조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에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인일 수 있다. 그러면 엘리야 세례요한 어느 세례요한 세례요한 알기 위해서 엘리야를 우리가 알았고 세례요한이 어떤 자냐 사명 갖고 태어났죠. 사명 갖고 하나님 특별한 사명 갖고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많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나도 다른 사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가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 디자인해 놓고 있다. 바로 주면 몰라요. 바로 받았으면 사무일이 안 돼요. 죽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일이 주지. 사명자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시켰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없게 했었어요. 기도시켰고 그래서 새로이 한번 뭔가 있겠지 않을까 쓰려고 했던 뭔가 있겠지 이런 사람이 없을 때가 그 암흑기야. 그게 이 나라가 헬이다. 헬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헬 아니에요 지금. 희망이 있다 이거 희망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 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려고. 그럼 이런 사명자가 뭐냐? 이번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세례 요한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도 헬이라고 한다면 아합 시대나 중간기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캄캄한 암흑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어떤 자냐? 어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약의 엘리야나 신약의 세례 요한이나 다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증인.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소개를 이렇게 놨어요. 7절. 그가 어떻게 왔어요? 증언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지.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증언해요? 빛이들. 지난주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싫어했죠. 빛이 되어야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누구를 믿게? 누구를 믿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엘리야가 했던 건 똑같죠. 세례 요한. 뭘? 나는 증언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가 뭐예요? 증인 아닙니까?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쪽에서 증언했어. 이제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발전했어. 이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뭘 받아? 권능을 권능이 생긴다. 엘리야에게 주셨듯이 세례에게 주셨듯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했다고.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뭐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선생님 되려고 그러고, 기업인 되고, 교수 되고, 정치인 되고, 뭐 하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안 망한다고. 이 나라 안 망한다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안 망한다고. 빛을 증거하는 자. 이제 이거 끝나요. 이제 잘 됐어요. 빛을 어떻게 한다고? 빛의 뭐라고? 증인이에요. 지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면 안 되지. 문선명이 죽은 문선명이는요. 지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가 선명한 빛이다. 그것도 선명. 선명. 빛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죽어버렸어. 홀 끝났어. 빛이 꺼져버렸어. 이 세상 누구든지 스스로 비칠 수가 없어요. 비칠 수가 없다고. 마음에 또 빛이 안 돼.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훌륭해도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만 빛이란 말이야. 이걸 증거하러 왔단 말이야. 세상에 지가 빛이래.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야. 모든 종교가 지들이 지가 빛이래. 창조주, 비정부. 아니잖아. 빛으로 알고 있어. 세례 요한이요. 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 이 빛은 누구? 예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잖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셨어. 강좌로 나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를 줬잖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죠. 질서를 지키려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만나. 뭐라고 했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보세요. 여기 모니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부 자기한테 와서 세례받고 그냥 가는데 어떤 분이 오시는데 딱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아마 앉았다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누구라고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누구라는 얘기야? 메시아라는 얘기지. 구세주라는 이야기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 산 거예요. 확인한 것도 깨달음도 놀랐거든요. 그분을 만났다는 기쁨.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 한 사람도 몰랐어 그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정통했어요. 이런 메시아가 온다는 걸 기대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모했어요.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 그리고 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했어. 나는 이분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요 엄청난 자기 확인이요. 자기 정체성 확인. 여러분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인생의 목표예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내가 증거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사람을 살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발견했지. 만났지.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기 신분을 얘기해. 나는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너를 응?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의 역할을 보죠. 정확하게 예수님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나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을 증거하는 자다. 못 박았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와 나의 능력급은 이거는 뭐 차원을 뭐 완전히 달리하는 차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끝나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졌어. 오순절 이루어졌어. 성령과 불로 세례가 오늘 저녁부터 이 부흥회 때 성령과 불로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결론할게요.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2시 오후 예배 없어요. 식사하시고 따로 계시다가 갔다 오시던지 해서 저녁 7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이 중요하지. 결론.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거한 이 증인의 모습. 이것만 잘 지키면 증인으로 성공해. 증인을 우린 모두 증인이다라고 이미 자기 확인이 됐어.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 권능을 주신다고. 증인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이 재판에서 지금 증인으로 불려와도 재판에서 뭐 거기서 뭐예요? 그 법원에서 차비줘요. 차비. 증인에서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는데 가만 계시겠느냐?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잖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과부 집에 가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집에 기름과 예? 뭐가 가루가 떨어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엘리야가 기진맥진하고 다 도망갔을 때 힘들어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 다 먹여주셨다고. 하나님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거 보면요 여러분 어? 이 증인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신다고.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 그런데 증인이 지켜야 될 게 있어. 지켜야 될 게 뭐야? 난 증인이야. 증거하는 자야. 빛에 대해서 증거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때로는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빛이야. 뭐라고 했느냐?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 이건 주님께서 다 하신 나는 그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저번에 말씀 소리 말씀 로고스와 말,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소리야 우리는 소리. 그 아래서 뭐 해도 이게 어떤 영향력이나 뭔가 미칠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생각하는데 사실 다 있거든.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 지나가는 소리 없어져도 괜찮을 존재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같아요. 배를 위한 신발도 이렇게 틀어드리기가 나는 그것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미 신발 하나 그것도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이게 증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빛인 줄 알거든요. 교회 목회자들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냥 기도 응답이 막 빨리 떨어지고 목사님 손 얹어 기도하면 막 병마가 막 떠나고 교회가 막 크게 막 부응하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능력이 좁니다. 불이 좁니다. 자기 스스로 자칭 타칭 그런 대접받기도 원하고 또 그런 교회 참 몰려요. 사실 능력 있는 목사 좋지요. 목사도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 말.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모호하다. 나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능력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에게 있지요. 성령님에게 있지요. 목사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포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능력이에요. 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됐다. 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능력의 주체가 있느냐 모든 관심을 내게로 향하는 거 그게 증인된 자세가 아니죠. 수년 전에 한국 교회에 이름 있으신 분들이 세상을 잇따라 떠나셨어요. 한국 교회 다 아쉬워했어요. 저도 아쉬워했어요. 참 그분 더 계셨으면 그분들이.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들이 그 추도하는 분위기가 도를 넘었어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아유 우상식까지 해버렸어. 아 그분들 장례식을 막 교회 텔레비전이 막 생중계까지 해줘요. 그 목사님을 떠나보는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그렇게 그, 여러분은 뭐 그럴 이유도 바라지도 않고. 아니, 그 교회는 완전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냥 막. 뭐 벽보 같은 뭐 이런 사진이나 보면 목사님 뭐 목사님은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그립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찔리는 주님의 음성이라 할까요? 들려왔어요. 기도하는 새벽에 주님의 음성 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가지고 내가 안 보인다. 내가 누구 이름 이렇게 되시면서 걔네들 때문에 내가 안 보인다. 걔들이 너무 커. 난 너무 작아졌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시대거든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빛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사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출세도 하시고 성공도 하셔야 돼요. 목적이 있어. 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놓은 그 일들, 사업들,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십니다. 통통해 주십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뭐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고? 증인. 우리 교회 지향한 목표가 뭐예요? 증인된 교회예요. 그거예요. 목표와 방향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